미안한 같은 말대로 내 맘에 상처를 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지도 날 혼자 위로하고 오늘 하루도 혹시나 떠날까 늘 불안해해 I just want you to stay 점점 무뎌져가는 너의 그 무표정 속에 oh, 천천히 내려놓 잠을 거울에 속삭이곤 해 oh,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지만 그게 너다워 그래도 stay stay stay with me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나를 아직 날 사랑하니 내 맘과 같다면 오늘은 떠나지 마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 묻지 마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 la la la la la Stay with me.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.